난 또 너를 두드리고 있어. 반짝이는 수면 위를 매일 잔잔하게 일렁이는 사이. 날 알 수 있는 너를 가만 보면 깊은 그 눈빛이 궁금해지면 괜히 거친 바람처럼 날 너를 헤집어. 알아 하루 종일 넌 비춰 빠짐없이 내 어떤 날까지 맑게 기다려도 웃는 너는 So tell me what you wanna wanna do boy 너만 닿을수록 Thursday 분명 가득한 듯 Thursday Yeah I got you boy Sip sip sipping all night So deep deep deepin' all night 옅은 수면보다 훨씬 진짜 너의 맘 끝까지 알고 싶어 just Sip sip sipping all night Keep the skunk in a body if it's not me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머리에 불꽃처럼 어지러지 넌 어때 웃지 말고 어감만 보지 말고 인정해봐 real 지금 boom boom trigger 아이아이아이 좀 더 심술 나 왠지 아이아이아이아 웃던 마음이 난 가끔 미울 만큼 So tell me what you wanna wanna do boy 너는 닿을수록 thirsty You make me claim it that's a kind of thirsty Yeah I got you boy Sip, sip, sippin' all night So dip, dip, dippin' all night 옅은 수면보다 훨씬 진짜 너의 맘 끝까지 알고 싶어져 Sip, sip, sippin' all night So dip, dip, dippin' all night 맘이 커질수록 Thursday 조급한 생각은 no, no 이건 또 너를 위한 감정인 거야 Sip, sip, sip, sip 그래서 난 Sip, sip, sip, so Thursday, Thursday, Thursday Talking about it, talking about it 솔직하게 전부 숨은 깊이 감춰놓은 네 맘으로 judge 나 인숙은 내가 좋아 그래 계속 욕심이 나 누구나는 너도 아마 don't you, don't you, don't you Don't you, baby 그는 둘 단처럼 Thursday